우리 크리스천들이 보통 고난 주간 때 금식 패스팅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음식을 안 먹는 그 패스팅보다 그 대신에 음식은 먹되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때만 안 하는 다른 형태의 패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고난 주간에 커피를 금식하겠습니다. 커피 패스팅이죠. 나는 고난 주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미트 패스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는데 TV나 이 인터넷 보지 않는 또 미디어 패스팅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4명인데 이제 총 6명이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돌아가면서 각자 이번 주에 무엇을 패스트할 것인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집의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This week I am going to fast studying.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번 주에 나는 공부를 패스트 하겠다고. 자기가 원래부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걸 패스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거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전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또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될 때는 거기에는 희생과 또한 강한 의지가 필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흥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어떠한 비장한 결심을 했고 또 자신들이 치러야 할 그 희생과 대가마저도 개의치 않았던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유다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깨달아짐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린 그 내용을 같이 나누었죠. 지난주에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날 잡고 모여서 자기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의 열조들이 보였던 그 죄의 패턴까지도 다 회개하면서 이제 그 죄가 그 죄의 패턴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조의 죄의 패턴까지도 회개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한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9장 38절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인을 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각자 자기의 이름을 사인했다, 서명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각자 이름을 사인한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한 그 마음의 결심을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걸고 직접 사인까지 하면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다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8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견제하고 또 스스로를 억제하고 또 스스로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볼 때에 굳게 마음먹고 결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아주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그냥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실행하기가 힘들습니다.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레졸루션 중에 하나예요. 결심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의 끝으로 가면 성경 일독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혼자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꼭 큐티를 매일 아침마다 해야지 결심을 하면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큐티를 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두 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 큐티책 사라고 광고를 하는 처음에 나도 이제 해봐야지 라고 큐티책을 사셨지만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큐티책을 보면 깨끗해서 다음번에 아휴 이렇게 깨끗한데 굳이 살 필요 없나? 살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겉으로 공포하면서 가시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록으로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약속까지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바뀌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공포하는 거예요. 물론 공포하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 에이 저 사람 맨날 말만 잘해 이런 말 듣기 쉬워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변화되고 싶고 바뀌고 싶다면 제일 먼저 공포해야 돼요. 혼자 마음으로 결심한 것과 내 아내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또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포한 것은 분명히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공포한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도전도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의 행실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나의 의지에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제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까지 서명하면서 공포했어요. 가시화시켰어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도자들만 변하고 싶었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그런 변화의 의지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니까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자원하면서 그 서약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언약에 동참했는가?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여기 2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로 맹세했대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언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나서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오,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근거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통 축복장, 저주장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받는 축복들을 쭉 열거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축복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살면 그 다음에 임하는 저주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 저주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동사만 짧게 읽어 드릴게요. 망한다, 패한다, 남의 비방거리가 된다, 정신이 산란해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병에 걸린다, 압제를 당한다, 실패한다, 두려워한다, 절망에 빠진다, 가난해진다, 평안이 없어진다, 우상을 섬긴다, 소망이 없어진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난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계속해서 저주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 열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그 대가로 그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다 받았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 왔잖아요. 그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다음에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이 모든 저주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을 받으면 이렇게 저주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거나 혹시 치링을 하게 되면 제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어이구 무서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로 인터넷에서 성인 사이트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만약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에는 하나님 제 건강을 뺏어가십시오.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혹은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큐티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그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꼬이게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무시무시해요. 에?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리 없고 또 이런 식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맹세한 대로 그렇게 벌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로 맹세하며 기도했다는 바로 이 내용은 정말로 살벌한 기도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변화를 간절히 원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식의 기도마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또한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식으로 저주의 맹세를 해야 한다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이런 식의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용의가 있을 만큼 변화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고 간절한가? 그만큼 변화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삶을 우리 삶에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경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만약 내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면 그 눈 뽑아버려라. 만약에 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 잘라버려라. 이게 뭘 의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눈 뽑고 손 자르라 말하신 게 아니죠. 이게 문자적으로 하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장님이고 다 손만 없어야 돼요. 네? 그 뜻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뭘 의미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를 향하여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다시 이 죄를 질 것 같아서 항상 이 문 뒷문을 열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죄를 질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기도 해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할 건데 이런 생각으로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된 회개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간절하게 결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예입니다. 절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다. 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렇게 아빠를 막 조릅니다. 그러면서 아빠하고 딜을 막 맺으려고 해요. 아빠 게임기 사주면, 그러니까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요즘에는 뭐 닌텐도 그런 거겠죠. 사주면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절대 학교 다니는 주중에는 게임 안 할 거야. 주말에만 할게. 주말에만 할게.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성적도 올릴게. 그러니까 꼭 사줘. 그렇게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어떡할 건데? 그때 아들이 곰곰하게 생각하여 오케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일주일치 용돈 안 줘도 돼. 근데 초등학생 일주일치 용돈이 얼마입니까? 에? 10불? 15불? 끽해봤자 20불 되겠죠. 그러니까 얘 생각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너 만약에 약속 어기면 그 즉시 그 게임기 다른 사람에게 주자. 그렇게 아빠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말이 막 많아집니다. 아니 아빠, 그렇게 비싼 거 왜 남을 줘요? 어? 근데 누구에게 주려고? 어? 그리고 비싼 거 아무나 막 주면 안 돼.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 게임기 줬다가 그 아이가 그 게임에 푹 빠지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 아이의 반응을 들어보면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얘는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처음부터 알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케이, 나는 약속 지킬 거니까 that's fine.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뒤로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대부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 언약을 못 지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 There's no doubt about it.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는요, 내가 가던 이 길을 이제 유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회개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죄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도 또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식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될 수 없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어요, 벌써. 죄를 질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 확고부동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 회개인 거죠. 유다 백성들의 서약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 세 번째로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결단이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Very practical하고 very specific했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선명하고 또 저주로 맹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실천한 내용들을 네 가지로 스스로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부터 쭉 38절까지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우리 이제부터 안식일과 안식년을 꼭 준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부터 꼭 성전세와 헌물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위에 또 십일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그동안 지켜보니까 이것이 약했거든요. 못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적용점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형제님들, 구체적이지 않은 헌신은 아주 클리어하고 확실한 헌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없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도요. 주님을 위해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법이에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일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교회 청소하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실천 상황이 그렇게 나아가면 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막연한 것은 쉬워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길까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더 구체적으로 실천 상황까지도 우리가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야 돼요. 적용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할 때 맨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꼭 30분 이상씩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이죠. 그냥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큐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침 식사 안 하겠습니다. No cutie, no breakfast.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매일 하나님 말씀 꼭 5장 이상씩 읽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 5장 이상씩.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매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이상씩은 꼭 1마일 이상 뛰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한 달에 꼭 신앙서적 한 권은 꼭 읽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Then,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for the Lord?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헌신은 계속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며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 액션 플랜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나서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을 세우고 그 액션 플랜을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죠. 잘 안 변해요. 은혜 받으면 그때는 정말 변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서 그때는 또 노력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정말로 정말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절박하리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를 만큼 그 정도까지는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런 희생 없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살을 도려낸 듯한 그런 아픔이 뒤따르고 그런 큰 희생이 뒤따르면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어느 글을 읽으니까 요즘 교회 안에도 상담, 이 카운슬링이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운슬러들이 참 많이 바빠요, 요즘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변화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증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서 카운슬러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원하고 상담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도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결심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지만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잘 관찰해 보니까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Because they do not really want to change. 그들은 진짜로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답답함이 있어서 카운셀러까지도 찾아가지만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나면 또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희생들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도 어느 정도 느끼고 또 위기의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변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그 희생과 대가가 싫어서 귀찮고 또 두려워서 변화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변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비장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그들은 세 가지 액션을 취한 거예요.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에 결심한 것을 그들은 서명하고 공포하고 가시화했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걸 못 지킬 경우에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또 실천까지도 세웠어요.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죠. 비장한 각오였어요. 그런데 그냥 이 결심으로만 끝이 나면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결심과 의지만 있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내용이 결여된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의 비장하고 간절한 결심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대서 컴플릿해지는 거예요. 그대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과정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끝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켜서 예수님 닮게 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고 성화되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벌써 여러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변화를 원한다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위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무시한 채 변화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싶으신 놀라운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별 능력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그저 대충대충 그저 그렇게 끝내고 싶어 하지 않죠. 한번 사는 인생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얽매음이 있어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unspeakable joy,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 기쁨, 이 평강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치러야 할 그 희생과 대가를 두려워해서, 싫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아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변해야 되는데 라는 이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은요 정말로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악습 그대로 쫓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께 울부짖으셔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두 개 만날 때에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삶 속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변화를 위한 비장한 결심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그 영적인 영광과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며 승리하며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